This is another Express production. Yeah, Amino, Zico. 나 미소 짓게 하던 너의 음성 헤어진 후엔 다 환청으로 들려 몸도 마음도 골병이 들어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제대로 못 들어 함께 자주 다니던 골목 이젠 돌아서가 밀어둔 드라마나 영화 몰아서 봐 거리낌 없이 풍창해 막년에 참석해 3차까지 달린 다음에 골아서가 한없이 좋지 않네 몰골을 내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숨길수록 이 심장은 더 편찮은 것 이 고통 삭히려 벽에 주먹질 해 상처가 아무긴커녕 멍투성인데 갈기갈기 찢은 사진에 불을 붙여 어뎃하는 냄새가 향수를 불러일으켜 홀로 남아도 다 버틸 거라고 믿었지만 No, no, no 없는 힘 억지로 내가면서 변한 삶을 살지만 No, no, no 나는 이겨낼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안 돼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 당당한 모습이고 싶은데 어떡해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 뻔하디 뻔한 결과를 믿지 못해 난 어떡해 어떡해 연인 사이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라 여겼지만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이야 해방됐다며 자유 찾았다며 애써 자랑질 해보지만 보고 싶다고 욕을 내 어떻게 지내는지 이 주변 친구들에게 일일이 개묻지 밝게 잘 산다는 이 소식들은 난 안심되지 않고 표정이 굳을까 깨끗이 우리 관계를 정리한 날 그토록 가깝던 둘의 폭을 멀리한 날 그때 내 자신이 참 쿨했다 생각했어 헛된 생각이 너 잡아채야 했어 기회가 또 오지는 않을까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나 이별이란 장마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나 탓하며 비를 맞는다 홀로 남아도 다 버틸 거라고 믿었지만 No, no, no 없는 힘 억지로 내가면서 변한 삶을 살지만 No, no, no 나는 이겨낼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안 돼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 당당한 모습이고 싶은데 어떡해 눈물 흘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 뻔하디 뻔한 결과를 믿지 못해 난 어떡해 어떡해 다시 마주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이뤄지고 다시 헤어지고 일어나서 날이 계속돼도 불만 없으니까 나 천장에만 다 있는 내 초점 마침내 햇빛이 없어도 눈 못 떠난 어떡하라고 넌 행복하냐고 돌아왔죠 제발 홀로 남아도 다 버틸 거라고 믿었지만 No, no, no 없는 힘 억지로 내가면서 변한 삶을 살지만 No, no, no 나는 이겨낼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안 돼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